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엘리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심플한 라디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감격스러운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스페셜하게 DJ들에게 질문합니다 입니다. 모두 함께해 주세요. 어떤 뮤지션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어릴 때 내 봐도 정보니 위하고 찍은 피처를 보니 알까 싶은 권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떡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날씨면 앞 사람이 인상 탁스나 코라지어 막는 것도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Shall we dance? 공차고 바꿔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파키 클럽 공동작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라디오가 이제 지금까지 10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런 피드백과 그리고 사연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저희가 저희 주제를 일단 지나서 읽지 못한 사연이 있어서 이번 스페셜한 주제를 맞이하여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마티 씨가 읽어주실 건데요. 네, 제가 읽는 거군요. 네. 좀 미래 저는 아까 읽고 계시길래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되신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가 집이랑 멀어 오랜 시간 운전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라디오와 친해진 한 청취자입니다. 어제 저녁에 타마키에서부터 알바니까지 운전하면서 생각이 나서 들어봤는데 한국어라 그런지 너무 반갑고 신기하더라고요. 딱 한 시간 조금 넘게 운전을 하느라 라디오 세션을 다 들었더니 외롭지 않게 집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공부하면서 저번 주 1화도 찾아서 들었더니 벌써 팬이 되어버렸네요. 다이어트랑은 별로 연인... 아이고... 다시 이건 좀 편집해 주시고 다이어트랑은 별로 인연이 없고 맞죠? 맞죠? 네, 별로 연이 없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다이어트랑은 별로 연이 없고 사이도 안 좋은 듯하여 다이어트는 건너뛰고 4회에 사연을 보내려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저는 5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꼭 들어가고 싶었던 석사학위가 있어 언더 3년 대학원 1년을 다니고 겨우 운 좋게 뽑혀서 하고 싶었던 학위를 올해 시작했어요. 이루고 싶은 건 이루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왔더니 몸도 마음도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작년 생일엔 생일인 줄도 모르고 도서관 열 때 도서관 가서 도서관 끝날 때까지 집에 가다가 생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찔끔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올해 원했던 것을 이루긴 했지만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지 몸이 갑자기 망가져 평생 갖고 살아야 할 장애도 생겨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더때 대학생다운 삶을 못 산 게 좀 후회되기도 하고 늦게 와서 갭이어를 할 걸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과는 갭이어를 못 갖게 되어 있어서 내년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땡! 라디오 DJ들 그리고 다른 청취자들은 자기 발달을 위한 그리고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갭이어를 거감히 질러버리는 것을 추천할게요. 평소에 열심히 사신다면 쉬었다가도 원했던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늦게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쉬었다 공부를 했어도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디오 DJ들 모두들 모두 화이팅 하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바보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브라운 소울의 바보 들어주세요. 언제나 행복하길 바랄게. 잊은 이런 말 늦었지만 다신 그럴 리 없겠지만 Alright 그냥 난 조금만 기억할게. 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그렇게 있어줄래. Alright 그래 난 조금만 너무 소중한 사연 감사드려요. 저희가 늦게 읽게 된 거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네, 뭐 지금이나마 읽게 된 게 그래도 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무엇보다 이렇게 좀 약간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마지막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나타나리라 저는 믿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금 본인이 이루신 것도 많고 앞으로 이루실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는 진짜 이분의 사연 덕분에 많이 힘이 난 것 같아요. 네. 막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희 팬이 됐다고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심플한 라디오 본방을 못 들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찾아서 듣는다고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힘이 됐던 분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개비어가 네. 저희가 좀 개비어 하는 쪽으로는 그때 네. 약간 부족했잖아요. 네. 하는 쪽으로는 네. 이렇게 그런데 많이 이런 정보 다른 정보 네. 또 알게 돼서 좀. 네. 개비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약에 혹시라도 주제가 넘어갔었더라도 이제 만약에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말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어서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해주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네,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심플한 라디오 그 채팅방으로 네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그 심플한 라디오 페이스북 그 채팅으로도 네. 이렇게 사연을 말해주시거나 이렇게 네. 메시지 전해주고 싶은 거를 댓글로 안 남기시더라도 네. 그 말 걸으셔서 네. 남겨주시면 돼요. 심심할 때마다 그냥 말 걸으셔도 답장은 2분 안에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이번 특집은 또 저희 MC들을 위한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터치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좀 한 시간을 네. 퀘스천들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되게 랜덤한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은 무거운 주제보다 10회니까 가벼운 주제로 그냥 서로 웃고 떠들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질문들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만약 당신이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실 건가요? 어떤 음식을 선택할 건가요? 네, 무제한으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네. 음식 한 가지만 택하라고요? 네. 근데 이게 영양 보충 뭐 이런 것까지 다. 아 그냥 딱 말해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네. 연어입니다. 저는 연어 킬러거든요. 연어 그래도 질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안 질립니다. 연어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연어의 그 기름 있잖아요. 너무 속에서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냥 연어를 사랑합니다. 고백할게요. 터치하지 않을게요. 아 연어 초밥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제 친구한테 제 생일 케이크로 심지어 연어 초밥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계속 마티가 지금 연어 초밥 사진을 엘리한테 보여주는데. 그래서 미셸은 그 음식이 무엇인가요? 평생 먹고 싶은 음식? 평생이에요 이거? 그냥 한 가지 음식을 그냥 무제한 다 준대요. 네, 무제한으로. 아, 무제한으로 준대요? 네. 네. 그럼 비싼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준다는 거예요? 평생 준다는 거죠. 아,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싼... 평생 줄 수 있다고요? 아니, 한 가지 음식.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을 누가 나한테 주는데 그럼 이렇게 저는 하... 그냥 다른 밥도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무제한으로 제공이 된다 이 소리죠. 그렇죠. 어, 네. 어, 좋네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비싼 저는 걸 저는 얘기할래요. 뭐요? 아,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싼 걸 골라야죠. 저 무슨 체리요. 체리? 네. 체리를 좋아하세요? 체리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죠. 근데 아, 뭔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방금 원래는 꿀을 하려고 했어요. 꿀이요? 네. 꿀 좋아하세요? 아, 저 다 맛있긴 한데 그 뭐라고 하지? 꿀이 이게 음식이 안 상하는 음식이에요. 꿀이 안 상해요. 아셨어요? 원래? 네. 근데 그럴 거면 어쨌든 무제한으로 계속 제공하는데 빨리 상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아요? 어. 그죠. 그렇네요. 그러네. 근데 무제한으로 제공돼서 그 모아서 나중에 팔려고 했죠. 와, 이렇게 아~ 이익을 남기려고. 진짜. 저는 원래 아, 뭐가 있지? 나도 그럼 연어일 것 같은데? 무제한을 받는다면? 그렇게 느끼하다고 하신 적은 언제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 음식을 먹는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만 먹는다고 하면은 김치찌개 말하려고 했어요. 김치찌개를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내가 잘못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먹었거든요? 아침마다? 엄마가 엄마가 묵은지를 엄청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김치찌개를 아침마다 먹었는데 그때 거의 1년 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김치찌개. 아침마다요? 어, 아침마다 맨날 해서. 근데 저희 엄마가 그 김치가 맛있는 것도 있는데 엄마가 김치찌개는 진짜 잘하거든요. 와우. 그래서 언니랑 아빠는 좀 질려해서 짜증이 났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안 먹으면 아침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 저도 제가 방금 그 음식이 이제 네. 미셸이 질려하지 않는 좋아하는 음식이죠. 네.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콩나물국이요. 콩나물국. 네. 저 콩나물국 엄청 좋아해요. 왜요? 그냥 특별,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서 특별한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콩나물국 언제든지 절대 안 질려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음식들 먹는 그 와중에 콩나물국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밥 말아 먹죠. 그러니까 김치, 그러니까 내 말은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거 다 종류가 많아도 제가 콩나물국 있으면 한 그릇 더 먹어요. 오, 진짜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전 콩나물국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 콩나물국에 우러나온 깊은 맛이 상당히 약간 그... 콩나물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깊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없어. 원래 대체적으로 깊은 맛이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데 깊은 맛이 나오는 그런 마치 머리 색깔이 콩나물색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스페셜한 뜬금없... 날이니까요. 네, 뭐 적응됐습니다 지금쯤. 네. 네. 그럼 다음 퀘스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만약 당신이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고 싶나요? 동물. 왜 그렇게 살고 싶냐? 동물. 미셸부터 가볼까요 이번에? 아, 어렵네요. 은근 어렵네. 뭐가 있을까요? 동물. 이, 그 동물의 습성까지 막 그런 거 생각해야 그러니까요.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 어렵네. 엘리 먼저 해주면 안 돼요? 네, 잘 해볼게요. 아, 저는 뭐야? 미셸이 왠지 미셸도 좋아할 것 같아요. 곰이요. 곰이요? 겨울잠 자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지금 아~ 네. 맞아요. 잠자고 싶다면서요. 오랫동안. 저 곰 할래요. 네. 맞아. 꿀도 막 먹고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동물 습성만 보면 괜찮아요. 잠도 잘 자고. 네. 잠도 그렇다고 한꺼번에 막 다른 사람이 날 건드릴 수 없고 네. 내가 잠 많이 잔다고 그 사람이 날 네. 괴롭히지도 않고. 벌들이 이제 좀 쏘죠. 꿀 뺏어 먹을 때. 내가 꿀을 뺏어 먹을 때고. 내가 잘못한 짓을 했으니까. 저는 고양이. 고양이? 왜요? 고양이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너무 부러워요 고양이들이. 왜요? 진짜 아니 나는 진짜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진짜 많이 자요. 하루에 진짜 12시간 넘게 자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고양이들 잠도 많이 자면서 또 집 사람,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을 집사로 생각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왕 같은 기분이면서 또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혼자서 다 뭐 목욕도 하고 깨끗하고 그냥 고양이들 새침해 보고 싶기도 하고. 맞아 맞아. 새침해 살짝 보고. 그런 거? 그러네요. 네. 마틴은요? 저는 뱀이요. 아, 왜요? 왜 하필 뱀이요? 날렵하잖아요. 이렇게 막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고. 근심에 너무 올라가서 무슨 집에 모든 거 다 삼킬 수 있잖아요. 악어도 삼켜요, 심지어. 근데 그거는 그 정도 능력이 될 수 있는 뱀이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곰도 마찬가지죠. 작은 곰이 어떻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네요. 네. 부정해요. 그리고 고양이도 살찌고 오면 도도하지 않아요? 도도해요, 도. 아니, 고양이의 보호는 그 하얀색 고양이는 별로 도도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는 뱀이 되고 싶어요. 뱀 얼마나 셉니까? 그 영화 아나콘다 못 보셨어요? 코치만 푹 하면 네? 죽는 거 아니에요? 푹 하면 죽는다니요? 아, 그렇게 강한가? 뱀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사람? 사람이요? 사람은 그냥 한 입에 꿀꺽 삼키면 끝인데? 무슨 사람 어떻게 한 입에 꿀꺽 삼켜요? 꿀꺽 삼켜요. 뱀이, 큰 뱀이 되고 싶다는 거죠? 엄청 큰 뱀 얘기하는 거죠. 아, 알겠어요. 근데 날렵한 뱀. 근데 날렵한 아, 진짜. 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네. 푹푹 찌는 여름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푹푹 찌는 여름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선풍기 앞에 있는 거? 네, 보통 다 그렇죠. 저는 수박 먹는 거. 시원한 수박 먹는 거. 얼려놓은 거? 너무 좋아요, 수박. 뭐 남자들은 등목하기도 뽑을 수 있죠. 네, 여자들은 절대 못하는. 왜요? 혼자 있어. 네. 아니, 누가 물 풀어줘야죠. 뭐, 여자 한 뭐. 그 어렸을 때 추억이 그 수박을 사잖아요. 그러면 반통을 잘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시원해서 퍼먹게 숟가락으로. 그 너무 좋았어요. 뭐 화채 먹는 거. 진짜 좋았는데. 맞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렸을 때 막 손으로 네. 수박 이렇게 반 갈라놓은 거 막 길 만들고 이런 적 없었어요? 없었는데요? 전혀요. 왜 만들었어요, 길을? 수박을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길 만들고 이렇게 뭐 도시 만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 왜요? 아, 저만 이랬나요? 숟가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 숟가락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아, 숟가락으로 파...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도시 같은 거. 그러진 아, 않았어요. 네. 전 그냥 먹느라 바빴어요. 그렇군요. 저도 수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엄청 먹었어요. 저번에 거의 3시 3끼를 수박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정도로 끼니를 수박으로 얘기했다고요? 네, 수박 진짜... 다이어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슬펐던 게 제가 작년 여름에 교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교정했는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름이니까. 네. 근데 수박 자체도 아픈 거예요, 이게 물기가. 아, 진짜요? 그래서 수박 갈아서 먹었어요. 갈아서 먹으면 맛없지 않아요? 아,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아, 근데 별로 먹고 맛없죠. 먹고 싶은데 이게 아프니까 갈아서 혹시 수박바 먹었어요. 좋아하세요? 수박바? 아, 수박바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네. 맛이 좀 다르니까. 멜론도 맛있는데. 멜론, 아, 맞아. 멜론도 맛있어요. 근데 체리가 맛있어요. 근데 왜 체리 사람 진짜? 네, 체리 진짜 맛있어요. 근데 체리 맛있어요. 네. 뉴질랜드 와서 체리를 처음 먹었고 과일로 그 다음에 아 체리가 진짜 맛있는 거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 당신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요. 걸려 아마. 저녁에 차라리 공부가 더 잘 되고 오히려 늦게까지 있으면서 어싸하고 뭐 그런 할 일 다 끝내놓고 차라리 자는 편이에요. 아침에 못 일어날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좀 힘들어해요. 엘리는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아침형이고요. 오, 진짜요? 네. 저녁 늦게까지 못해요. 근데 노는 거는 또 저녁형이에요. 아. 그렇죠. 네. 저녁에 많이 노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제가 잠이 많아요. 아침 잠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저녁형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근데 아침에 공부가 더 잘 돼요. 근데 일찍 일어나려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찍 아침에 일어나는 게 몇 시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기 위해 일어나는 시간이 맨날 달라요. 막 진짜 급할 때는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7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 근데 제일 잘 되는 시간이 9시부터 3시? 9시부터 3시? 네. 그러면은 저녁형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가? 너무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뭐. 네. 아점형? 네, 아점형. 중간에 끼셨네요. 네. 맞죠? 저도 저녁형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저는 아침형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침에 네 아침형은 많아요? 아니에요. 네, 잠이 많아요. 우선 아침 저 안 먹어본 지 엄청 오래됐어요. 맞아요. 아침 안 드세요. 먹어요. 같은 단체 생활해도 안 드세요. 네, 저 아침을 안 먹었는데 단체 생활한다고 그거를 아 먹어야 되는 건데 단체 생활하면 원래는. 근데 또 너무 강요하는 것도 사람을 존중을 못 해주는 거죠. 아침에 이런 게 축구죠. 토요일 아침에는 네, 네. 그 비어가 있는데 네. 다른 날에 알람을 해도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축구는 일어나서요? 다른 날은 아무리 늦게 자도 한 시간 자도. 네. 그냥 눈이 미리 떠져요. 저는 그게 문제예요. 토요일 아침에는 알람 안 하고 자도 눈이 알람 안 하고 자면은 일찍 떠져요. 그래서 알람을 하고 자요. 저는. 아 오히려 차라리 네.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 근데도 가끔씩 일찍 깨요. 아 되게 억울해 보이시네요. 네. 그렇고 좀 컨디션이 좀 나빠지고 이러는데. 네. 아 축구에 진짜. 아니 요새는 많이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또 다른 퀘스천으로 넘어가서 당신이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서 최악의 음식이었던 것. 최악의 음식? 최악의 음식이요? 네. 많죠? 저 예전에 시티에서 그 스시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가 시티에 있어서 그 앞에 스시집이 있었는데 그 스시집이 원래는 진짜 유명했어요. 그래서 진짜 크고 진짜 양도 많고 이렇게 안에 그런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엄청 막 고등학교 때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 거기 줄이 쫙 섰거든요. 다른 집은 안 섰어도. 근데 거기가 이제 주인이 잘 되시면서 호주로 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맡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새우튀김을 먹었어요. 거기 새우튀김이 원래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먹었는데 플라스틱 맛이 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요? 나는 그냥 플라스틱을 먹었구나 생각하면서 한 이틀 동안 그 맛이 안 사라졌어요. 제가 원래 보통 음식들은 다 잘 먹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잊혀질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플라스틱 먹은 느낌이었어요. 실망했겠네요, 정말. 정말 실망해서 그다음부터 그 곳 안 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제가 먹어본 최악의 음식이었어요. 최악의? 네. 저는 그때 한번 어디였지? 말레이시아. 맞아, 말레이시아 갔는데 두리안을 처음 접했는데요. 네. 아, 냄새부터가 너무 맞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무슨 냄새지? 그냥 조금 오지적으로 가가지고 네. 오지 쪽으로 가가지고 아, 좀 그냥 냄새가 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두리안 냄새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못 먹겠다.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두리안 맛도 약간 생양파 맛 나잖아요. 냄새가 생양파였어요. 맛 자체를 못 먹어봤어요. 아 진짜 저 먹었다가 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마티는요? 저는 딱히 막 기억나는 음식은 없는데 그냥 음식점에서 가끔 맛없는 음식점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렇게 한 입 먹어보고 진짜 아닌 경우가 한 번 있어가지고 네. 나왔어요. 무슨 음식이었어요? 아 뭐더라? 제가 기억에서 지웠어요. 네. 그게 가능해요? 안 기억나요 지금. 한식이었어요? 뭘 한식 아니면 아시안 쪽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중식 아니면 한식이었어요. 그렇게. 네 그냥 계산하고서 나왔어요. 그래도 계산했네요. 다시는 안 갔어요. 제 친구는 예전에 한번 먹었는데 김치찌개가 있었는데 김치찌개는 이제 조금 익은 김치로 해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진짜 갓 담은 김치로 하셨나 봐요. 근데 약간 계속 맛없다고 궁시렁궁시렁 해서 그러지 좀 말라고. 그래도 돈은 내고 나왔어요 그 친구도. 김치가 없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배춧값이 요새 비싸요. 그때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 오래전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가실까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MC 스페셜이니까 MC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랜덤하게 네. 해볼 건데 일단 마티의 네 제가 좋아하는 송인 스팅의 Shape of My Heart입니다. 이 곡은 그 레옹에서 나온 노래인데요. 네,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던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엄마, 모기 모기! 어머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1-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해볼까요? 다음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현재 당신의 영웅 아니면 어렸을 때 누가 당신의 슈퍼히어로였나요? 왜 그 사람인가요? 저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냥 슈퍼히어로, 진짜 슈퍼히어로를 좀 되고 싶었다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좀 유년기가 지나오면서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본인이 슈퍼히어로예요? 아니, 제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요. 네. 지금 질문이 제일 되고 싶은 사람 아니었나요? 아니요. 존경하는 사람이었나요? 지금 당신 어렸을 때 누가 영웅. 당신의 슈퍼히어로였나요? 아, 슈퍼히어로? 네, 저였던 것 같아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왜,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런 약간 노력해서 얻는 그런 점이? 그런 점이? 아니, 저는 그리고 자라오면서 청년 때는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 진짜 안 좋아했어요. 결말이 항상 똑같거든요. 항상 요새 들어서 이제 반전 있는 슈퍼히어로 무비들이 많이 나왔지, 옛날에는 그냥 구출을 악당 무찌르고 구출하고 끝, 슈퍼히어로 이김, 정의의 사도 만세, 이러면서 끝났더니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영화들이 너무 지루했고 그런 영화들을 안 봤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굴러다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본인은 슈퍼히어로에 적합하다. 아니, 제가 저한테는 슈퍼히어로죠. 근데 그쪽한테 강요는 안 할게요. 저도 마치로 제 슈퍼히어로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셸은 저는 뭐 어렸을 때 슈퍼히어로고 하면은 이게 마치한테 영향이 클 수 있는데 난 저희 아빠라 생각했거든요. 하이파이브. 그럼 마치가 누구한테? 저희 아버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MBC였는데 약간 누구 이렇게 그 자녀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아빠라고 나오면 그 가정한테 엄청난 선물과 이런 걸 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약간 느낌표 같은 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거 프로그램 빨이네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아직까지 도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뭐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아빠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딱 저장해 놓거든요. 우리 똑같아 봐. 엘리랑 나랑 똑같아. 오 마이 갓.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맞아요.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맞아요. 아빠가 이제 뭐라지? 많은 면에서 있어서 항상 약간 많은 바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뭐 많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아빠는 항상 뭔가 많이 맞았고 아빠 말을 따랐을 때 후회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혜롭게 이렇게 인간관계도 그렇고 해서 많이 아빠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아빠를 진짜 존경해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아빠 같은 남편을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저도 진짜 이상형은 진짜 아빠 같은 이상형. 아, 저도 제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영웅은 누구라고요? 아니, 어렸을 때는 다 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부분을 느끼는 저는 이제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아. 지금 나이 때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 어렸을 때 이게 다른 거죠. 질문에 저는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맞을지 뭐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당황하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나 보죠. 뜨끔뜨끔. 네. 저희 이쯤에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이제 걸스데이 소진이 부른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질문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 여행 특집에서 네. 피드백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여행 특집을 네.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여행 특집에 대해서 좀 좋은 그래요? 반응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 하나 있지 않았어요? 어느 분께서 네. 말씀해 주신 거? 저희 MC들한테 하신 질문인데요. 일단 그 여행 특집이 좋다고 하셨고 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네. 일단 질문은요. 저번 여행편에 이어서 갔다 온 여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다들 가고 싶은 여행이나 오이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면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익명으로 지금 질문을 보내주신 건데요. 돌이라고 익명 돌이라는 닉네임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돌이요? 파인딩 돌이. 자, 엘리, 오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오이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지만 오이가 약간은 이런... 오이는 뭐냐면요, 오버시스 익스피리언스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해외 경험. 네, 해외 네. 경험. 경험담. 뭐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나? 네. 해외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나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거기서 일하는 쪽 그런 거요. 일하는 거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익스피리언스가 네, 근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냥 익스피리언스라고만 OE에 대해서 overseas experience. 저희 DJ들이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찾아볼까요? 만약에 일하는 거면 저는 있어요. 여행도 좋아하고 그냥 여러 개 문화를 경험하는 걸 저는 좋아해서 그런 로망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 overseas experience가 뉴질랜드 텀이래요. For 그 다음에 그렇게 밖에서 일하는 거 다른 나라 네. 가서요. 그게 뉴질랜드만 있는 그런 단어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he Big OE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보통 1년 하거나 더 오래 가는데 그런 것들이 막 내니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살짝 갭이어 어떤 네, 면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네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1년 동안 일하고 다른 곳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이제 경험해보고 내 거를 많이 영향을 주는 거가 아니니까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그래서 많은 것도 배우고 오히려 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맞아요. 네, 운명적인 만남을 할 수 있을지도 알까요? 그렇다면 가야죠. 그렇다면 가야겠죠? 그럼 마티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이에 대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너무 이제 내가 아는 문화랑 네. 내가 모르는 내가 아는 문화만 계속 알고 산다면은 네. 좀 약간 약간 틀에 몰라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약간 틀에 박힌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다른 문화도 있고 저게 아 저런 문화도 있구나. 이러고 나중에 혹시라도 접하게 됐을 때 이제 미리 아니까 좀 더 네. 어떻게 대처할지도 알고 이런 미리 프리커션 같은 것도 알 수도 있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도리님께서 또 질문해 주신 게 이제 혹시 다른 여행지 같은 곳을 만약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마티? 어디 가고 싶다기보다는요. 네. 그 다른 분이 제 지인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네. 여행 부분을 네. 한 에피소드 한 화로 네. 한 번 더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아, 예. 우리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네 여기서 궁금하시면은 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걸로. 네. 이렇게 딱 끝난 걸로. 네. 그리고 해버리죠 뭐. 네.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MC들이랑 하면서. 네.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특이한 점. 네. 우선 엘리와 미셸. 특별했던 점? 일단은 저는 솔직히 엘리랑도 친했고 마티랑도 친해서 굳이 다른 근데 이게 라디오 상에서 만나고 뭔가 더 많이 얘기하니까 색다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라는 게. 그러면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조금 어떤 한 주제에 이어서 같이 이게 모든 생각들을 말하고 해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느끼면서 지금 미셸과 엘리가 저보다 많이 어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쪽은 네.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 뮤지션 얘기가 나오다가 네. 그 미셸과 엘리가 이제 좀 더 어리니까 네. 로비 윌리엄스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저희 그리고 샤키라라. 네네. 저 제가 자라났을 청년 시절 때 엄청 핫했던 가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핫한 가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들은 저도요. 별로 안 네. 나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저가 하게 뭐 맞아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 세대자 얘는 이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여자들만 얘기한 그게 아니라 마티랑도 같이 있으니까 여자런 입장도 얘기하고 뭐 남자 입장도 들어보니까 색다른 게 흥미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엘리는요? 저도 뭐라 해야 하지? 마티 씨 같은 그런 또 성향? 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아, 그냥 보강적인 요소로 듣겠습니다. 마티는 정말 성격이 쿨하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남자분을 못 만나봐서 되게 아니 정말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살짝 좀 여러 분야에 또 맞아요. 그런 것도 또 지식도 되게 많으셔요. 풍부하세요. 네. 풍부하셔서 아 정말 이거 감사하네요. 네. 네. 본받아야 할 점도 있고 네. 정말 또 뭐 미셸은 또 뭐 워낙 친하니까 근데 또 미셸이 또 몰랐던 점 좀 네 그런 것들도 뭐야? 얘기하면서 뭐야? 아니 뭐야? 그냥 저 혼자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살짝 이런 것들 몰랐던 점들 그래요? 네 제가 이 질문을 괜히 꺼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뭐 거의 다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들으면 또 생소할 때도 있죠.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맞아요. 좋은 쪽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심플한 라디오 10회까지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축할 거예요. 네, 축할 거지만 저희도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또 이제 저희가 이 라디오를 하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10회까지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노래 듣고 가고 싶은 건요. G.O.D의 하늘색 약속 들려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안녕. 안녕.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여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어느새 서른 중반 맘에 멍이 들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전생에 문제를 적길래 안 보이는 미래 시간은 깎고 나이는 작고 결혼은 작고 왜 안 났냐고 향수로 가리는 내 총각 냄새 사라져가는 꿈 내 거친 터세 G.O.D 이제 빅데리 아빠 어디가 나가야 할까 G.O.D와 JYP 그때 그 시절 그리워서일까 오늘 밤 같이 뛰고 같이 불러줘 우리 웃으면서 노래해 헤어질 때 우리 다시 만나자고 맹세했던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늘색 풍선 가득했던 누구? 아저씨 쭉 JYP 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아이돌계 wannabe 후배들 인사도 두번 90도 굽어 그만해 9번 풀한 9번 다제 내가 홈런 쳐줄게 그래 keep my promise hit it Danny 넘어져 길이 보이지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길 위에 나 혼자 어두운 터널 속에 흔들거리는 촛불 하나 꺼질까봐 안마 보면서 달려왔나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새파란 하늘이 하늘색 물결이 언제나 그대로 나를 감싸 안아 날 바라보는 곳으로도 팔 벌려 힘차게 날아 G.O.D. 이제 빛대리 아빠 어디가 나가야 할까 G.O.D.와 JYP 그때 그 시절 그리웠으니까 오늘 밤 같이 뛰고 같이 불러줘 우리 웃으면서 노래 닦아줄 테니 그때 우리가 불렀던 기억 저편에 묻어 넣었었던 그 노래